지수 씨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?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은 좋아해요. 영수 씨는요?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해요. 특히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자주 농구를 해요.